경의하는 진성운동지께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상 내무군 대장 최보일 동지, 인민보안성 조직부국장 내무군 중장 림종환 동지를 비롯한 해당 단위와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 대풍을 기록한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8월의 뜨거운 폭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1년 만에 자기들의 일터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수에서도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는 만만한 야심을 안고 농장을 세계 굴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면시킬 때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 관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보안성과 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50여 정보의 과수밭을 새로 조성하고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당에서 준 전투적 과업을 한치의 트침도 없이 관철함으로써 불과 1년 사이에 농장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일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풍량 과일 작황을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지구 전경 사업판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어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끝간디 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며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 애민유산의 하나라고 이곳을 지나다닐 때면 장군님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내용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해마다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과일 생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라리 골라 수확한 첫눈 사과를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과일 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농장의 과수밭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수밭에 들어서시어 나무마다에 가지가 휘도록 무수히 달린 사과알들을 하나하나를 만져보시며 땅이 꺼지게 달렸다고 포도송이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규모 있게 쭉쭉 뻗어간 과수밭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과일나무 가지마다에 사과알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잎 절반, 사과 절반이라고 하시면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 속에서도 인연이 없는 과일 대풍이 이룩된 것은 나라가 흥할징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 대풍을 안아올 수 있은 것은 인민보안성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송환 농장에서 이 기세로 나아간다면 가까운 연간에 수만 톤의 과일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수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처럼 약하게 투쟁하면 얼마든지 높이 세운 과일 생산 목표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정부당 50톤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때에 대한 문제, 과일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더욱 높일 때에 대한 문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 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 품종의 과일 묘목 생산을 정상화할 때에 대한 문제,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철저히 세워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일 때에 대한 문제, 과수업의 세계적인 발전 동향에 맞게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할 때에 대한 문제, 전국의 과수농장들과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일 때에 대한 문제 등 농장의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일나무 숲과 어울리게 들어앉은 산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환한 미소 속에 보고 또 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흐뭇하다고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은 사회주의 선경, 사회주의 무릉도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희한한 광경은 사회주의 조선에서만 펼쳐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면모가 달라지고 생산량도 높아지는 이 농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세상이 보란 듯이 강성번영의 역마루를 향해 줄다름쳐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가꾸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책 옹의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인민보안성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나누시고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의 불멸의 영도자옥을 새기시며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대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선투족 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졌습니다.